talking too much 봤잖아 그러다 제일 먼저 피부는 클리셰하게 이도 저도 모두 원일 바에 차라리 그게 더 나아 블라블라 부시 I've already seen this before I feel so high 흐릿해져 너 둘 셋 Now I'm blind I don't know why 보지 않아도 알잖아 bad ending We are in the way 이제 없음 봐 We are in the way 이제 그만 봐 To take a look Cause I know what is the next We are the new way 이제 없음 봐